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불후의 고전적 노작 사회주의는 과학이다를 발표하신 22돌세 전에서 브라질 주체사상연구센터가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에 특집했습니다. 홈페이지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사진문헌을 모시고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노작 발표 22돌 이런 제목의 글에서 1994년 11월 1일에 발표된 이 노작은 사회주의의 과학성과 진리성, 우월성을 확증해주고 있다고 하면서 오늘 진보적 인류는 김정일 영도자의 노작을 확고한 지침으로 삼고 세계적 범위에서 사회주의의 승리를 위하여 투쟁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